5월 9일 월요일. 겸손과 자원함으로 순종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장로들에 대한 권면. 영적 리더십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는 맡은 양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섬길 뿐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그들 위해 군림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목자장이신 주님을 따라 지도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성도를 인도하고 먹이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불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고난을 당할 때 신실하고 충성된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 있는 공동체는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자로서 양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합당한 자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순종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경건한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은 젊은이들은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모든 관계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젊은이들과 장로들 모두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 멸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간관계와 상황을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온 만나요. 나의 묵상. 베드로가 사역했던 시대적 배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같은 환경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는 나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 장로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믿고 있는가? 사명과 사랑으로 양무리를 치고 있는가? 주님과 나누는 교제의 깊이는 어떠한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기심에 매여있는 부분은 없는가? 가정, 직장, 교회에서 양무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내 믿음과 삶을 주님의 긍휼 앞에 고백한다. 나의 적용. 평소에 우리 약국을 자주 찾는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교회 집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90세가 넘는 노모를 위해 빨리 평안하게 하나님이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그 기도가 바뀌었다고 한다. 미국에 있는 형제들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머니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어 동생들이 어머니께 효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생들과 함께 효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그의 이야기는 내게 큰 교훈과 은혜가 되었다. 나를 교회의 장로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힘써야겠다. 나의 기도. 부족한 제 믿음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채우셔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소서. 저를 장로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 뜻을 이루게 하소서. 제 짐을 대신 져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지 못하고 삶의 염려로 분주했던 교만과 불신을 용서하소서. 돌보시고 높이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저를 세우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